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순서란 게 있다는데 그 중에서 내가 태어났던 것은 몇 번째 순서였을까. 내가 우연히 그녀를 만난 것도 순서에 들었을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그건 언제쯤이 될까.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야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야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모든 일이 순서에 안 들었으면 병아리가 먼저라고 말했더니 계란이 먼저라더라. 내가 우연히 복권에 당첨되면 그것도 순서일까. 우리가 월드컵을 우승한다면 그건 언제쯤이 될까.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야 기타 와우. 어떤 인생이든 간에 삼세범에 기회란 게 있다는데 어떤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지 생각하지 말고 살자. 이 모든 것이 순서에 들었어도 이거 역시 순서일 뿐. 머리 아픈 생각은 낭쳐버두고 열심히만 살아가자.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야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야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이야 예이 예이 예이 예이 예 예이 예이